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각하 탄생 105돌기용 측 인디아 준비위원회가 17일 뉴델리에서 결성되었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,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과 인류자주위협 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